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탄생 105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 대회가 14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회에는 각도 소년단 대표들과 평양시내 학생 소년들, 조선소년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와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전쟁노병들, 공로자들이 대회에 초대됐습니다. 대회에서는 전용남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비서의 보고에 이어 조선소년단 입단식이 있었습니다. 최룡해 동지의 선창에 따라 소년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이 선서했습니다. 일꾼들과 전쟁 노병들, 공로자들이 그들에게 붉은 넥타이를 매여주고 소년단 휘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이어 축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